침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술에 취한 채 기계를 만지지 말 것, 지붕에 올라가지 말 것. 영화 사이더 하우스를 보면요, 농장 일꾼들의 숙소 사이더 하우스에 이런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꾼들 중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그 규칙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도 이런 사이더 하우스의 룰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정하지도 않았고 읽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규칙. 영화 속에서 일꾼들은 그 규칙이 적힌 종이를 불살라버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도 머리맡에서 마음속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것, 오늘 밤 불태워버릴까요? 그리고 다시 하얀 종이 위에 아니면 종이보다도 더 선명한 어떤 곳에다가 새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Goodbye. 김은아 씨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 띄워드렸는데요. 오늘 첫 곡, 영화 Eye of Beholder 중에서 은하 씨가 신청해 주신 그대로 이 애슐리 주드가 욕조에 거품을 풀고 목욕하면서 흥얼거리던 그 노래 I Wish You Love 띄워드렸습니다. 크리시 하인드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요. 그 락그룹 프리텐더스의 그 리드 보컬이죠. 참 목소리 좋죠. 자, 호박 따던 날에 대한 단상을 적어주셨네요. 굉장히 궁금한 게 엔젤 트럼펫이 뭔지 모르겠어요. 엔젤 트럼펫 혹시 그 나팔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은하씨 다음에 사연 한번 더 보내주세요. 이은숙씨 어떻게 하면 언니에게 나의 존재를 알릴까 하면서 사연 올려주셨죠. 저 다 알아요. 여러분 이름도요. 이상하게 머릿속에만 이렇게 막 떠돌아 다녀요. 몇몇 분의 이름은 벌써 청취자분들 이름 외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라디오 하는 사람, DJ 하면 얼굴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도 얼굴을 모르고, 나는 물론 여러분들의 얼굴을 모르고 이름만 알면서 아, 이분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분이겠구나, 글 읽고 올려주신 사연들 보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뭐예요? 그 인터넷에 그 사이트에 막 사진도 다 올려놓고 신상 명세 다 올려놓고 하니까 이거 뭐 저만 그냥 이렇게 공개되고 여러분들은 다 뒤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억울했거든요. 그랬더니 충북 청주에서 김민희 씨가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자그만치 이게 몇 장인가? 25장이 넘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사진이 예술이네요. 이탈리아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궁금한 게 이 카메라 뒤에 있는 분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적어도 남자친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미니 씨에게 빠져서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미니 씨 뒤에 있는 그림들을 더 근사하게 찍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남자친구였다면 그 남자친구가 어쩌면 미술을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사진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멋있는 사진이네요. 이 사진들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빼곡히 그 여행하면서의 그 단상들 어디 어디 다니셨는지 적어두셨는데요. 제가 그냥 갖기는 아까워요. 한번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저희 프로듀서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돌려드리거나 둘 중 하나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에게 직접 편지를 우표를 붙여서 그것도 빠른 우표를 붙여가지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입니다. 아니요,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입니다. 저 요즘에 가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나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손이 반란을 일으킨 그 남자가 생각이 나요. 그 단편 소설들을 쭉 보다 보면 손 하나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주인인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람까지 해치고 그 주인은 코를 쓰다듬고 싶었는데 머리카락을 뽑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데 가끔 요즘에 제 입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입한테 어떤 보상을 해야지 제 뜻대로 따라올까요? 큰일이네요. 제가 우편번호 말했나요? 안 했죠. 예, 우편번호는요. 150-600번입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으로 사연 올리실 분들은요.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로 들어오셔서요.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FM영화음악에서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한 Down with Love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사회에도 있는 거 아시죠? 옴니버스 영화 6개의 시선 11월 3일 허리우드 극장에서 8시 50분에 100석을 마련했습니다. 50분에게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시사회 신청하세요. 참, 그리고 오늘 바로 새 영화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보통 요즘에 목요일에 영화들을 또 개봉하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빨라지죠? 필름 2.0의 이지훈 기자를 곧 모실 텐데요. 지금 들려드릴 음악은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곧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프리다 중에서 엘 안티파스 띄워드릴게요. 영화는 일단 괜찮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되게 실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렸어요. 무삭제판으로 나와서 그런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재밌을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야광장면도 별로 안 나오고 되게 지루했어. 동사 장면이 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뭐 너무 외설적인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다 보니까 사실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전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런 것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청취자분들이 한 영화를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정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들인데요. 자, 이 주에 개봉하는 신작 영화들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 필름 2.0의 이지훈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청취자들이 정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땠나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영화는 2001년도 베를린 영화제 때 상도 탔고, 예. 또 파트리스 세로라고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왕 마구 만든 네, 여왕 마구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상탄 영화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색깔도 있는 반면에 사실 전반적으로는 좀 지루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작품이고요. 이 네. 영화가 그 표현하고 있는 어떤 성적인 묘사들 때문에 조금씩 이제 좀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분이 뭐 그렇게 약간 외설적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아름답지 않다.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나온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뭐, 저는요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사라는 영화 뭐 예고편이나 혹은 그 홍보 광고들 보면서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르는 남자와 남자와 만나다, 정사를 나누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딱 있는데 그대로 그려냈으면 그 기대를 다 충족시켰으면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영화는 일단 이 제목 자체가 그 사실은 이제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조금 뭐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원제는 이제 인티머시죠. 네. 친밀함이라는 것을 뜻하는 한동안 인티머시라는 이름으로 회자가 됐다가 네. 개봉할 때가 돼서 정사라고 바꿨어요. 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사이 분들이 이제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어떤 성적인 코드를 표방하면서 좀 장사 속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왔었고 또 이 영화의 포스터 카피가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스캔들의 그 통화였느냐 네. 그런 것을 유사하게 비슷하게 간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성관계를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정사라는 제목 자체와 맞물리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게끔 마케팅이 맞춰졌는데 사실 영화는 완전히 그 정반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그 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이혼한 남자예요.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요일에 딱 한 번 찾아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네. 그 여자와 관계를 나누는 관계를 그 지속을 하다가 어느 날 궁금해져요. 이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쫓아갔다 가서 그 여자의 어떤 직업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관계가 깨져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예전에 포르노그래픽 어페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예. 굉장히 그 처음이 비슷해요. 예, 이 영화와 포르노그래픽 어페어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네. 그 의도는 그 면면하게는 그 베르톨루치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까지 네.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익명의 인간들이 마음과 또 정신과 영혼이 소통할 수 없을 때에 단지 이름 없는 육체만으로 만나서 아주 부질없는 욕망만을 해소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 아니겠는가에 대한 굉장히 부박하고 또 비관적인 네. 그런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뭐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이 관계가 참 슬픈 관계죠. 이렇게 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을 해요. 그런다 또 그것이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즉 친밀함이 원래 없던 육체적인 관계가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쫓아가면서부터 친밀함을 형성하려고는 하는데 그 순간 이 관계가 아예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하게도 현대인들이 완전히 소통을 못하는데 그 정도의 소통만이라도 못하게 되면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그 위태로운 경계에 서 있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영화가 성관계를 조금 에로틱하게 묘사했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감독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니까 그렇듯이 이 어떤 성관계에 대한 부분들 또 육체에 대한 묘사 아주 담담합니다. 그 냉랭하고 건조하게. 예, 굉장히 그 육체들도 묘사가 아주 그 뭐 아름다운 육체가 결코 아니고요. 이 주인공 여자가 그 캐리 폭스라고 그 예전에 그 셜록 그레이브 데니 보일 네. 영화 내 책상 위의 천사 예 거기에 예. 나왔던 또 중간에 한번 웰컴 투 사라예보라고 예 한번 나왔던 영국 출신의 좋은 배우인데 네. 이 배우의 연기와 또 남자 배우가 이름이 마크 라일런스인데요.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닙니다. 예전에 그 프로스페로스북이라는 그 아주 일종의 어려운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 영국 영화인데 뭐 여기 나왔던 배우들인데 뭐 어쨌든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벗어 던져요. 이 영화는 네. 뭐 성기 노출 당연히 나오고 35분에 달하는 정사 장면이 있다고 카피도 네. 나오고는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추할 정도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를 외설이라고 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한 의도를 10분 이해할 수는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영화가 결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지훈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게. 좋지 않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한 이야기고요. 네. 그것을 포르노그래픽 어페어가 한 번 더 걸러서 현대적으로 네. 각색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런 것이 동양 쪽을 오면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감각의 제국 같은 영화들은 물론 의도는 다른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두 남녀의 이야기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섹스에 탐닉하는 그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쪽은 굉장히 인티머시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네. 있었는데 사실 파트리스 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합한 감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이 감독은 여왕 마고처럼 좀 거대하고 서사적인 이야기들에 많이 집중할 수 있는 감독인데 이렇게 이 영화처럼 어떤 내러티브가 해체가 되어야만 하고 네. 그러한 가운데서 인간들의 어떤 친밀하거나 친밀하지 않거나 하는 관계에 아주 미묘하게 집중해야만 하는 데에서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재주를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드라마 혹은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는 네. 그다지 흠씨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예, 했죠? 상을 받았습니다. 예. 평론가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나요, 그때?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제 정치학하고도 그렇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베를린 베니스 칸느가 영화 그 어떤 상을 줄 때에는 뭐 사실 내용보다는 자신들이 키우는 또 계속해서 주목했던 감독들을 돌아가면서 상을 주는 게 좀 있죠. 영화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화제용 영화 이렇게 얘기해 하는 영화들이 또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의 영화제용 영화라고 했을 때는 예술 영화들이었었고요. 예. 따라서 비디오 재킷 같은데 뭐 칸 영화제, 뭐 감독상 수상작 이런 거 붙으면 현저하게 판매가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영화제 수상작이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특히 이제 뭐 칸이나 이런 데에서 아시아에 주목하고 또 네. 중국 영화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로 영화제 수상작들이 재미가 없는 영화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품적인 가치를 영화제의 수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주 예전만큼 그렇게 기준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군요. 자, 제가 예전에 포르노그래피 어페어라는 영화를 저희 그러니까 MBC 내 노동조합의 비디오에 대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몰래 빌려서 보면서 제목 때문에 네. 다시 갖다 줄 때도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주위를 예. 둘러보고 예. 나서 예. 이렇게 꽂아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정사라는 영화도 그 제목에서 그런 냄새를 많이 풍기긴 합니다. 네. 원제는 인티머스입니다. 예. 정사 예.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죠. 에릭 네보의 영화음악 Rainy Night in Pimlico Part 2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상상하지 말고 보세요.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볼만해요. 시나리오는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리는 좀 탄탄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약간 싱겁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배우들만 즐기는 영화 같았어요. 너무 정신없어요. 그냥 계속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가 계속 반복되면서 지루함이 없고. 네. 이지훈 기자, 네. 이건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예, 뭐 감독의 명성만으로는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는 가장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참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작품이죠. 원제는 예. Intolerable Cruelty인데 참을 수 없는 잔인함인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이 그 유명한 코엔 형제거든요. 그렇죠. 조엘 코엔, 에단 예. 코엔 형제 둘이서 감독도 하고 제작도 하고 각본도 쓰고 다 하는 형제. 네. 예. 신작이라 많이들 기대하셨어요. 물론 코엔 형제 영화가 한국에서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당히 소수죠. 소수의 매니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감독들이고 뭐 그동안의 필모그래피가 워낙 화려하고 네. 또 개성이 있고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이라 많이들 기대하셨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참을 수 없는 사랑은 그동안의 코엔 형제 영화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 어떤 면에서 색깔 면에서요? 예. 그런 면들 때문에 예. 어쩌면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떤 면이 틀리냐면은 일단 이 이야기가요. 이 영화는 그 이혼 전문 어떤 사기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해가지고 위자료를 챙기고 또 딴 데 가서 결혼해서 또 위자료 챙기고 그런 꽃뱀들 이야기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 많이 예. 그런 거 해봤잖아요. 많이 나온 하트브레이커스 뭐 최근에도 그렇죠. 있었고요. 예, 그때 하트브레이커스인데 모녀 꽃뱀 사기 아니었죠. 여기서의 그 꽃뱀은 그 캐서린 제타존스가 예. 등장을 하고요.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려요. 또 그러다 그렇게 한번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측에서 진짜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조지 클루니가 분한 변호사죠.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이 승소를 해요. 그래서 네. 제타 존스가 이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복수를 하게 되죠. 그 와중에서 티격태격하다가 사랑에 빠진다는 뒤쪽은 완전히 전형적인 형태의 로맨틱 코미디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네. 사랑 이야기예요. 여기는 물론 코엔 형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의 아주 그 작은 국면들에서 드러나는 좀 신랄함, 또 블랙 코미디 같은 것들이 살아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코엔 형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들에 비추어서는 일반적인 장르 관습에 충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영향력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코엔 형제의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어필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엔 형제의 영화들은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그 데뷔작이었던 블러드 심플,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분노의 저격자라고 비춰 네. 출시됐죠. 그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그 누아르 장르의 부활과 어떤 재창조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뭐 그 레이징 아리조나, 네. 아리조나 길들이기 이렇게 나갔었죠 아마. 아리조나 유괴 사건. 아 유괴 사건. 예, 예. 아리조나 유괴 사건으로 출시된. 그 아주 현실과 또 초현실의 이 국면들이 막 교차되면서 거기서 이 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어처구니 없음, 아이러니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변형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캐릭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했었던 이 코엔 형제. 또 최근에 와서는 뭐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처럼 네. 양식화된 형태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를 너무나 신랄하게 해부했던 영화 또 오 형제여 어디 있는가였나요? 그처럼 또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또 변형시켰던 네. 또 제주 이런 코엔 형제의 언제나 주류와는 거리감을 두었던 네. 것과는 조금 상충되는 왜 그럴까요? 이 주연 배우들 때문인가요? 너무 주류 배우들이잖아요. 조지 네, 클루니랑 캐서린 제타존스. 조지 클루니하고는 이제 오 형제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작업을 했었죠. 네. 거기에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때 코엔 형제와 클루니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코엔 형제도 최근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주류 배우들을 이용한 어떤 다시 틀을 짜기 이런 것들에 네. 관심이 많았었다고 하는데. 뭐,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의 그 빌리 밥 손튼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지금 대배우죠. 그 배우를 기용해서 자기들 스타일로 각색하는 것은 참 상당한 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사랑만큼은 모르겠습니다. 감독들도 가끔씩은 쉬어가면서 만드는 영화들이 있대요. 그래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글쎄요. 사실 코엔 형제의 코미디 하면 코미디를 정말 잘 만들잖아요. 네, 뭐 독설이 뭐, 장난이 아닌. 예, 그래서, 이야. 이 아리조나 유괴 사건도 그렇고 뭐 허드서커드리언도 네. 그렇고 그걸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건 그냥 로맨틱 코미디에 예. 불과한 것인가? 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코엔적인 유머들을 예. 조금은 맛보실 수 있지만 네. 그걸 기대하고 가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네. 실망스럽네요. 예, 코엔 팬들에겐 실망스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음악 듣죠.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릅니다. The Boxer.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have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All lies and jest, still the man hears what he wants to hear and disregards the rest. I left my home and my family. I was no more than a boy in the company of strangers, in 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running scared. They know, seeking out the poorer quarters where the ragged people go, looking for the places only they will know. By the light. Asking only workmen's wages, I come looking for a job, but I get no offers. Just to come home from the wars on 7th Avenue. I do declare there were times when I was so lonesome I took some comfort there. La la la la la la la. Simon & Garfunkel의 Boxer, 참을 수 없는 사랑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필름 2.0의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사나 참을 수 없는 사랑 두 편 다 명성만큼은 이지훈 기자의 생각에 따르면 그다지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 못했다. 그런 거죠? 예. 이번 주에 또 다른 영화 또 어떤 것들이 예, 있죠? 마지막으로 한 편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목격자라는 영화고요. 네. 배우가 알파치노. 네, 알파치노가 그쵸. 나오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작품도요. 그 제목 그 한국말 제목하고 원제 사이에 좀 괴리가 있어요. 이게 네. 원래 People I Know라는 네. 원제를 갖고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근데 이 목격자라는 제목은 왜 나왔냐면 여기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이 주인공이 목격자가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목격자로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만 들으면 무슨 예, 스릴러 같잖아요. 스릴러 같죠. 근데 예. 이제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영화가 무슨 스릴러 영화처럼 됐고, 목격자 이러면 스릴러 중에서도 좀 B급 스릴러 냄새가 그쵸. 많이 나는 예. 그런 제목이긴 한데, 그거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로비스트예요. 뉴욕에 정말 한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던 로비스트인 일라이라는 남자가 있죠. 알파치노가 연기하는. 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영향력이 없어지고요. 자신의 고객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가 있습니다. 영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모델인 애인하고 그 어떤 미련의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이 애인이 경찰서에 구속이 되고 이 구속된 여자를 좀 대신 빼와라. 그래서 어디로 좀 보내달라. 자신의 어떤 명성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느 날 밤 새벽에 그 여인을 유창에서 빼내서 호텔에 데려다주고 비행기를 태워야만 하는 상황에 맞게 되는데 그 호텔에서 이 여자가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일라이가 목격은 하는데 정확히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었고 또 약까지 먹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런 사건이 하나 지나가고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밤 저녁 때 이 친구의 인생이 걸린 파티가 있습니다. 이 파티에 뭐 정치계의 거물들, 뭐 어떤 뉴욕 또 사교계의 거물들을 다 초대했어요. 이 파티가 성공하면 로비스트로스의 자신의 명성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파티를 어떻게 성사시키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영화가 됩니다. 목격자라는 제목은 예. 그 전날 새벽에 그 어떤 한 번의 사건이었는데 네. 그 사건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예. 원제인 People I Know처럼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감독이 그 다니엘 엘그란트라고 그 잘 아시는 섹스 앤더 시티의 TV 네. 감독입니다. 이 감독 자신도 뉴요커이고 네. 그 이 뉴요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그 뭐랄까요. 이 로비스트라는 직업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의 그 어떤 네, 가식과 위선들 네. 본심은 사라지고 이 어떤 명성을 위해서 또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카메라 앞에서 웃음 지어 보이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정말 더럽고 이 욕망 덩어리에 추잡한 밤이 지나가고 있는 뉴욕의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즉 People I Know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의탁해서 사는 삶이란 얼마나 초라한 것이고 또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또 오점투성이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이 뉴욕을 붙여도 되겠네요. 뉴욕에 네, 있는데 그러니까 예. 뉴욕의 삶 보면요, 뉴요커들은요, 뉴욕 출신 사람들은 아주 애증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시와 예. 아주 그 도시를 아주 아주 사랑하면서 예. 또 동시에 그 뉴욕에 대해서. 그 뒷모습을 아주 해부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많이 들은 얘기 같다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네, 이게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의 어떤 메인 테마는 아니어도 네. 뭐 조연이나 단역 캐릭터들로도 이런 사람들은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것은 이 그 일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왜 I Love New York이라는 그 왜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먹을 것 같은데 등장하는 실제로 그 캠페인을 벌였던 그 바비 달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실화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좀 얘기를 하다마는 느낌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날 밤에 새벽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시겠죠. 그러나 그 사건은 그걸로 그냥 끝이 나버리고 아하. 네, 그 정작 일라의 파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영화 끝이 나요. 그런 면 때문에 드라마적인 완성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 뉴요커이기도 한 이 감독이 이 뉴욕의 그 어떤 정신없는 거리를 표현하는 방식들도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알파치노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전작이었던 인썸니아를 보신 분들이 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불면증. 에 걸린 형사로 나왔던 또 그 알래스카의 밤이 없는 백야에서 벌어진 네.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네. 정말 그 이 아주 자연적으로 이 나이가 부여한 이 주름살과 퀭한 눈 또 부시시한 머리 알파치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장을 안 하고 영화에 그냥 등장해도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한 이미지가 주는 아, 이 너무나 힘든 이 인간의 모습은 이 영화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화는 저는 드라마가 없어도 그래서 이 영화가 좋은 것은 알파치노의 얼굴만 봐도 영화의 주제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배우가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이 목격자라는 제목만 보고는 그렇게 당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알파치노가 나온다고 네. 하니까 반드시 보고 싶은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물론 알파치노의 연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정형화한 틀이 있다. 그 나름의 그 억양의 톤이 있다. 또 뻔하게 뭐 눈 부릅뜨고 뭐 소리소리 지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름살. 예. 네. 정말 뉴욕에서. 그 행한 그게 딱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게 네. 하는 그게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면서 그러게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이야기가. 이 현대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이 피곤함, 네. 덧없음 이런 것이 그 네. 표정에서 다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배우를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좋아하는데 사실 이 알파치노의 어떤 성공의 계기는 대부에 출연하면서였죠. 네. 이 대부를 만들 당시에 그 헐리우드의 많은 제작자들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에게 그 당시 어떤 특급 스타들을 기용할 것을 권했지만 코폴라는 알파치노나 로버트 듀발 또 제임스 칸 같은 어떤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이름이 있지는 않았던 배우들을 자신의 영화의 캐릭터로 등장시켰고요. 그것이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면서 알파치노는 캐릭터 배우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가 자주 비견되고는 하죠. 그런데 드니로의 어떤 현재가 정말 요새 드니로는 아무 영화나 많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의 과거에 가졌던 그런 이미지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알파치노는 그런 면에 비해서는 딱 자기에게 어울리는 영화들과 이미지에 그 부합하는 영화들을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치노의 연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예전에 그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변신을 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하는데 네. 자기는 변신하고 싶지 않다. 자기는 아직도 자신의 코미디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 평생 연기를 하다가 죽을 때 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코미디언이었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만족하고 죽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알파치노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가 몇 번도 반복이 돼도 상관없다고 보고 사실은 또 나오는 영화마다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변주의 어떤 맛은 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늘 같지 않습니다. 이 네. 같은 이미지 안에 있지만 늘 자기 나름대로 그 테마에 가장 부합한 캐릭터를 보여주죠. 정말 이 영화는 알파치노를 보는 재미만으로도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기자는 알파치노의 진짜 대단한 팬이시군요. 네, 오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정사, 참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목격자 세 편의 영화 함께 봤습니다. 소개해 드렸고요.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 이야기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화 목격자 중에서 Bye Bye Blackbird 들어봅니다. John Hendricks의 음악입니다. Back up my cab, oh, here I go swinging low. Bye-bye, blackbird. Where someone waits for me, sugar sweet, so is she. Bye-bye, blackbird. No one here can ever try to understand me here. And what hard luck stories they're all handing me. Make my bed and light my light. I'll arrive late tonight. Blackbird,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Live on a lady, live on it, but blood. Live with me, live, live, live with me, da da da. Live on a lady,

The stars grew dim until the time that time stands still on you. "영화가 이 음악만큼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아쉬움이 있었죠. 케이티 앤 레오폴드,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인데요. 그중에서 스팅의 Until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이지훈 기자가 케이티 앤 레오폴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한 몇 달 전에 비행기에서 우연히 봤는데요. 자다가 깨보니까 예전에 본 영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보니까 본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본 영화라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맥라이언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죠. 자, 스팅의 곡을 신청해 주신 분 계세요. 제 남자친구 민태상 군을 위해서 노래 띄워주고 싶습니다 하신 김선욱 씨. 그런데 세상에, 우리 만난 지 17일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17일 만에 남자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빠르네요. 그런데 그 밑을 보니까 태상이를 만나면서 매일매일 특별한 날이었고요. 앞으로도 특별한 날이기를 바라고 함께 노력하면서 앞으로 사랑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정말 특별한 분인가 봐요. 민태상 씨. 자, 두 분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아이덴티티 중에서 밥 딜런의 음성으로 I want you 들어봤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전에 음악을 들었던 케이트 앤 레오폴드의 감독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소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똘똘한 영화라고 해요. 아주 머리 회전이 잘 되는 스릴러라고 하는데 얼마나 퍼즐을 근사하게 만들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바로 옆에 침대가 보이지만 저 악마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면 10분도 못 버틸 저를 알기에 하시면서 공임주 씨가 홈페이지로 들어오셨네요. 이름이 참 근사하세요. 공임주. 아, 중간에 입만 딱 빼면 공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매일 기도하는데요. 언니 방송에 1시로 옮겨지라고요. 언젠가 이루어질까요? 요새는 국회 앞에 가면 시위하면 다 이루어진다던데 저도 함께 가볼까요? 함 가볼까요? 하셨는데 임주 씨 우리 있잖아요. 국회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 다른 사안에 쓰도록 해요. 국회 앞에 한번 가끔은 가보는 거 좋은데요. 이거 우리 방송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뭐 전경준 씨처럼 뭐 녹음을 하셔도 좋고요. 공 MD를 한 20개 정도 사셨다고 했죠? 저희 FM 영화 음악 녹음하신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저의 방송을 다 녹음해서 인터넷으로 올려주시는 분이 또 계세요. 다시 듣기 안 되니까요. 꼭 방송 놓치지 않고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DJ 그 음악을 제발 틀지요 하셨죠? 우리 음악자가 권희영 씨가 이게 너무 웃기다고 마지막 곡으로 골라왔어요. 허은경 씨 듣고 계세요?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에 쓰였던 Why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always love you so. Why? Because you love me. No broken hearts first, cause we love each other. We are faith and trust, there could be no other. Why? Cause I love you. Why? Cause you love me. I think you're overseas. Why? Because I love you. You say I'm your special treat. Why? Because you love me. Because you love me.